나서 사자 용감한 아이들 우리는 하나 뭉치면 평화의 사자 정 위에 등불 밝혀 우주를 지키며 힘차게 악의 물이 접어쓴다 적의 용사들 수호자 볼트론 아름다운 공주 위에 사랑으로 뭉치자 영화 위에 날아라 다섯 사자 볼트론 힘차게 날아라 이래 용사 볼트론 힘차게 날아라 볼트론